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국방부 앞에서 174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전쟁 모의를 규탄했습니다.